예,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유대인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던 장면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가운데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우리 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모여들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우리 어제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놀랐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수군수군하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 말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혹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는지 알수 없게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고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이 28절부터 29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뿐만 아니라 33절부터 보면 내가 조금 너희와 함께 하다가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보내신 이로부터 나는 왔고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보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35절에 유대인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 유대인들은 여러 헬라인의 무리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면은 뭐 이민자들 이런 사람이죠. 외국에 사는 이민자들 사이에게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36절에 또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오래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은 흔히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사고에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선입견과 자기가 가진 그 인간적인 경험과 교만함, 또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고를 내려놓지 못하면 결코 믿음이라는 자리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복음서의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런 말씀하셨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 또 인간적인 생각들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고 그것을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유대 땅에 온 갈릴리와 나사렛 출신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어저께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공부도 제대로 안한 사람인데 배움이 적은데요. 무엇을 배웠는지 어디 출신인지 또 혹은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하는 말씀조차도 그저 다이 땅의 것들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이해한다는 것이 멀리 가고 안 보인다고 하니까 외국으로 가려고 하나 보다. 예수님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눈이 떠지고 그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마음이 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셔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볼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조차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3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반응과 소리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알아보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동요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며 역사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오늘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누구보다도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반응은 말씀에 대한 반응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는 영적인 반응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또 나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는데, 30절에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누구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면서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매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사역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것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별하고 또 그것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관념과 개념을 넘어가지 못해서 영적인 눈, 하늘나라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았던 사람들, 이 땅에 있었던 자신의 선입견과 세상적인 사고를 넘어가지 못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모시고 믿고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 또 사람들의 반응에만 그저 반응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겉으로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내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